나서예. 그만 눈앞에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까. 정리가 안 되지. 어느 순간 내 고개 우지가 너인 걸 알게 되니까. You turn right and turn left. 내 빙빙 도는 날 마주치면 좋아지는 기분. 넌 내 바이오 리듬 baby 들려 말하지만 마음은 꼬여 듣지 않아. 너무 아름다운 나 또 너를 바라보나. Oh oh. 지금 내 널 생각하면서 oh, 집 앞에 누구에게 할 말 있어 지금 가치 없는 너라는 길을 두 걸음씩 뛰어가서 오늘은 더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계절 가득 oh, oh.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Every day boom, boom. 너 때문에 뿜뿜 넌 나를 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햄 You got me like boom boom boom boom yeah boom boom boom boom every day your love in my head 넌 달콤하게 나의 눈에 띄네 yeah 안 지워지네 지금 너가 들어가 내 눈에는 명량 초과 boom boom 너무 아름다운 너 또 너를 바라보는 나 oh oh 지금 시간에 넌 생각하면서 oh, 집 앞을 뾰갈게 할 말 있어 지금 가치 없는 너라는 길을 oh, 두 걸음씩 이어가서 있는 건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계정 가득 oh, oh.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Everyday boom, boom 너 때문에 boom boom You got me like boom boom boom boom yeah boom boom boom boom Everyday boom boom 너 때문에 boom boom You got me like boom boom boom boom yeah boom boom boom boom 어제의 너도 내일의 나도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이길 언제나 함께하길 Now thinking 없는 세월 너와 함께면 쓰러진 몇 배럴 그러니까 나는 너는 내게 대입해 우리라는 답으로 사랑해 보신 말대로 야 아름다워 아름다워 Come on baby Come on baby Come on baby